보도들에 의하면 8일 남조선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6개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긴급 대책회의를 가지고 사드의 전자파와 소음 측정을 획책하는 당국에 항의하고 이를 조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드 배치 조례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 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등은 10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정부가 사드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투쟁에 못 이겨 이날 괴뢰당국은 사드의 전자파와 소음을 공개적으로 측정하려던 계획을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